씨야. 그래요. 저희 시작하죠. 네. 네. 5일간 자영업자 1주년 대특집호 왔어. 드디어 왔어. 진짜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1주년. 네. 자축. 네. 와. 와. 세상에. 이렇게 영혼 없는 환호. 이 짓을 1년이나.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그거 1년 전에 녹음했던 거 그거 막 신나가지고 올렸던 거. 네. 그리고 막 1년 그 첫 업로드하고 또 신나서 올리고 막. 하필이면 그 1년 전에 첫 영화가 매드맥스였어요. 맞아요. 매드맥스였어요. 저희. 녹음도 녹음인데 그 처음에 이제 피드 파일이나 이런 걸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도훈이랑 저랑 진짜. 새벽 3, 4시까지 막 서로 카톡하면서 이거 왜 안 돼? 뭐 이거 뭐야? 뭐 왜 이래? 운송합니다. 지금은 너무 쉽게 올리시지 않나요? 진짜. 아 그렇게 몇 번의 우여곡절을 끝에 네. 어쨌든 1년 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그 자영업자 보통 평균 생존율이 2년이 안 된다는데 자영업자 일반 자영업자 네네네 한국에서 네. 90%가 안 된다고 저희도 사비를 들여서 녹음하고 있죠. 네. 그 자영업자나 투자는 하고 자영업자나. 있지만 들어오는 건 없는 아니, 저희 그 안 그래도 사연 보내신 분 중에 한 명이 영세업자라고 저희를 영세업자 이게 네. 모르고 쓰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따 아무튼 사연 네. 읽을 때 들어오는 거 있죠. 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줬으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종종 피드백도 들어오고 감사하게 잘 재밌게 듣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신가요? 저도 1주년에 소회 같은 거 없으세요? 우리 그거 얘기하기로 했잖아. 아니, 1주년에 소회 벌써 소회. 1년이구나. 아니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 이렇게 복습을 하다 보면은 뭔가 그게 착착착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약간 이게 보여요. 저희가 그런 이제 외부적인 잡담은 안 하려고 해도 워낙에 이제 뭐 큰 사건들이 있었고 맞아요. 그 사이에 맞아요. 그래서 막 괴물 녹음하고 막 그때 막 시국 특집부터 해서 혼이 비정상 방송도 했죠 저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걸 지나왔구나. 뭔가 좀 그렇게 먼 길을 와서 저희는 에바로 도착을 했어요. 네. 1년 내내 에반게리온 얘기했는데 1주년 방송으로 에반게리온 할 수 있어서 이거 하려고 1년 버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이 오늘까지만 네. 네, 농담이고요. 팬팬님은 어떠신가요? 저 뭐요? 1년의 소회. 저 1년 된 소회요. 에반게리온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아 에반게리온 어디 가서 봐라. 3시간 동안 다음 달부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이럴 거면 그냥 에반게리온 리뷰 방송으로 해요. 그거 누가 들어? 한 달에 한 달에 1화씩 그거 누가 들어? 한 해당 1화씩 언디저트님 뭐 초빙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희 1주년 이렇게 왔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8월에 기대작은 올해는 안 할 거예요. 네, 안 하기로 했어요. 저희 얘기 좀 했는데 그냥 에바에 집중하기로 하고 8월에 기대작이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없기도 하고요. 혹성 탈출 정도만 좀 얘기를 했고 전 더 테이블 네. 더 테이블 네,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저는 네. 끝. 저도 뭐 혹성 탈출이랑 혹성 탈출. 아토믹 블론드 네. 존윅 감독이죠. 존 윅. 아 그분이구나. 네네 존 윅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샤를리즈 테론이 나오는 우리 그 누구시죠? 그 네 퓨리오사. 맞아요 퓨리오사. 우리 여왕님 새로운 왕이 되신. 네 어쨌든 저는 밤섬의 적단 서울 불바다 이거 전주에서 봤는데 재밌었거든요. 그게 8월에 개봉한 줄 몰랐어요. 네, 밤섬의 적단 서울 불바다. 네, 밤섬의 적단이라는 밴드 얘기인데 어쨌든. 그리고 뭐 킬러들의 보디가드 정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아키라도 재개봉하더라고요. 아 드디어 폭풍소년. 네. 어 하이큐도 재개봉. 아, 재개봉이에요? 네 또예요. 또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재미가 없었어. 아 그래요? 네. 아키라. 아키라 이 작품 아키라. 정말 네 극장에서 반드시. 네 꼭. 맞아. 꼭 근데 보시길.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거 찾아가서 보셔야 돼요. 정식 개봉이 되면 이제 블루레이 출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아, 이미 나와 있나? 모르겠어요. 아키라 블루레이 모르겠어요. 저 찾아본 적은 없는데. 찾아본 적이 없어. DVD는 있었는데. 아 블루레이 찾아봤는데 제가 찾았을 때는 없었어요. DVD는 제가 예전에 샀는데. 이번에 부천에서 보고 왔거든요. 전 아키라. 이게 확실히 극장에서 보는 게 훨씬 좋아. 아키라는 극장에서 봐야 돼요. 네,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사운드가 정말 아키라를 중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합법적인 경로는 아니었겠죠. 네. 근데 뭐 어디 상영관 이런 데서 해가지고 봤는데 네네. 그 덕분에 제 인생이 지금 이 모양이 꼴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에바. 그것과 에바. 천하 에바. 단연코 에바. 네, 어쨌든 저희 그 네. 1주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에반게리온과 관련된 사연. 네. 네. 저희 오늘 여기에 막 피규어도 갖고 왔어요. 준 씨랑 저랑. 맞아요. 도구는 입덕한지 아, 얼마? 저는 아니요 입덕한지는 그러니까 입덕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건 맞는데 이렇게 굿즈를 사진 않았어요 저는. 네. 제가 아니 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집에 뒤지니까 제가 중학교 때 모았던 에반게리온 엽서들이 진짜 옛날 느낌 나는. 저 벤지에 서태지 있어. 한 100장 정도 있거든요. 100장? 네, 저 되게 많아요. 일러스트가 근데 진짜 대충이 아니라 뭐랄까 그냥 해적판식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은 나는데 일러스트 맞아요. 하나하나가 좀 이런 건 완전 가짜 같지 않아요 이거.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보이면 다 모았어요. 맞아요. 100원, 200원씩 막 푼돈 들고 가가지고 뭐 학교 앞 문방구에서 그 막 옛날에 아 사연 먼저 하죠. 네. 또 우리 그렇게 신났어. 네. 사연 다들 네. 너무 신났어요 진짜. 네. 아니 생각보다 진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많이 보내셨어요. 사실 뭐 감사하게도 한 통 정도 오면 많이 올까. 맞아요. 그랬었는데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는데 네. 에바 특집을 올리니까 도달 수가 1000이 넘었어요. 오, 오 세상에. 이 다들 이 홈모너들 정말. 아, 제 친구들은 팬팬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네 준비해 오셨죠. 준비해 왔죠. 어쨌든 저희 네. 그 다시. 좀 돌아오면 1주년 맞아가지고 저희 팟빵에 신군 284님과 시오니스 네. 그리고 이제 댓글 달아 이 두 분이 되게 댓글이나 네. 여러분 많이들 달아주시고 많이 그리고 들어주신. 저희가 항상 댓글 읽어야지 하고 와서 영화 얘기하고 근데 항상 감사하게 네, 마지막으로 베이비메탈 네. 이번에 입덕하셨다 그래가지고 아, 얼마 전에 네네 네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베이비메탈 화이팅 저희의 영업이 그래도 어딘가에는 쓸모가 네. 쓸모가 있는 쓸모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누군가에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 그러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피판이랑 저기 엔드 네. 오브 에바 보시면 욕할지도 네. 몰라요 저희를. 망가져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연 온 거를 조금 네. 읽으려고 하는데 되게 정말 이게 다들 에바 얘기를 하니까 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엄청 길게들 보내주신 분 대부분 길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진짜 저희는 읽으면서 너무 재밌고 잘 봤는데 이거를 다 읽기에는 저희가 낭독 방송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 다 읽을 수는 없고 네. 그냥 제가 조금씩 요약을 하면서 좀 읽을게요. 근데 먼저 이제 시온님께서 네. 그리고 실명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읽어달라고 할지를 못 들어서 그냥 실명을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네. 시온님은 닉네임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우선 1주년을 무한한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잘 듣고 계시고 에바 특집이라 이제 눈물이 나신대요. 이분 팟빵 댓글로 달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안 들어서 첨부 파일로 해서 워드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무슨 보고서 받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보면서 내가 여기서 에바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빠지고 이분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제일 안 혼모노였어요. 예, 결국은 그렇게 판정이 났는데 시끄러워요. 네 어쨌든 제가 그냥 조금만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네. 이제 시온님의 사연인데 이분은 이제 20년 전의 기억을 조금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고딩 때 이제 PC통신 통해서 처음 에바를 알게 되셨고 뭐 인터넷 밈이나 이런 걸 막 여러 종목을 하다가 초고속 인터넷 막 이제 조금씩 뚫리고 일본 문화 막 이렇게 풀리던 시절에 이제 어떻게 에바를 알게 되셨는데 그 해적업자들이 이제 PC 통신은 옛날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이제 PC 통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막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에바를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VHC 막 이렇게 막 복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집에서 테레비를 녹화한 거를 돈 받고 파는 사람도 좀 있었대요. 그 당시에 테이프 하나가 만 원이 넘고 막 그랬는데 몇 주 몇 달 용돈 모아서 막 사고 뭐 엑스제팬 막 원본 CD 3만 원 넘게 사고 막 이랬었대요. 엑스제팬. 제가 이거 읽고 엑스제팬 다시 열심히 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막 다시 사고 막 이러셨는데 뭐 신촌 뭐 대학로 명동 빛 뭐 신도림 뭐 테크노마트도 없었던 신도림에서 막 거 구매하시고 거래일 정하면은 신도림역 앞에서 차 와가지고 아이디만 확인한 다음에 돈 주면은 무슨 밀수하듯이 테이만 찾는 덤어로 주고 진짜 저는 이런 시기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저희 세대는 아니죠. 아, 네. 저는 밀거래는 했었었는데 신도림 아니고 테크노마트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것만 밀거래가 아니라 사실 이것만 읽으면 진짜 차 그 복수는 나의 거 영화 박찬욱의 복수는 네. 나의 거 보면은 이렇게 장미 들고 있으면 창문 씌익 내리면은 확인하고 그냥 태우잖아요. 어, 맞아 맞아. 약간 그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게 그 당시에 임신매매도 당할 수 있었는데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막 보시고 그 당시에 미사토가 막 미사라고 막 창씨 개명이 되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해적 비디오 보시고 막 여러모로 했는데 초반에는 되게 막 그 뒤통수 맞고 좀 생각을 하셨대요. 막 왜냐면 이게 저희도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에 약간 로봇 액션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데스 앤 리버스도 보시고 뭐 여러모로 다 보셨다가 이게 TV판 총집편이 있고 그리고 뭐 최초 TV 방영판, 구극장판, 국내 더빙판, 블루레이, 신극장판 이게 다 조금씩 편집이 다르고 뭐 신극장판은 완전 다르지만 이게 최초 감상이 뭐였냐에 따라서 감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신대요. 그리고 이제 정지 회상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편법이었어도 그 시온님께서는 꽤 좋으셨고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좀 하시고 뭐 음악같이 뭐 캐논이라거나 이제 뭐 지선상의 아리아 뭐 여러 뭐 음악 같은 것도 너무 좋아서 지옥도랑 클래식이 막 선율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좋으셨고 뭐 에바의 비명 신지가 맨날 소리 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비명이 역시 성우분의 열연 역시 목이 괜찮나 싶을 정도로 걱정을 하셨다고 해갖고 이제 뭐 또 이분은 메탈키드여갖고 막 애니에서 이런 스크린 들으셔가지고 또 좋으셨다고 여러모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뭐 대딩대딩 인터넷 또 퍼지고 막 여러모로 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고 뭐 엔드 오브 에바 막 개봉해서 이분은 보셨다고 개봉 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캔버 정부에서 상영회 때 틀어서 보시고 막 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막 해서 이제 조금 뒤로 쭉쭉쭉 넘어가자면은 이분께서는 이제 잘 만들었던 작품 일하기 이런 걸 넘어서서 되게 세기말이나 여러모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춘기에 이런 느낌도 있고 뭐 여러모로 감상이 되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서드 임팩트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러니까 상처가 없이 군체들보다 어쨌든 상처받은 개인으로 남겠다라는 뭐 선택 신지의 선택 같은 경우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너무 좋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되게 좋은 영향이나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하고 네 안노도 뭐 답을 밝히지 않겠다 이런 것도 되게 좀 재밌었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안노는 늘 그렇죠. 그놈 뭐 네. 아 그냥 에바 만든 것만 해도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다시 축하드리고 저희 세 분 우리의 세 명의 목소리 캐릭터가 시너지도 좋고 계속 듣게 되는 매력이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찬을 감사합니다. 시온님이 저희 축하한다고 기프티콘도 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갑자기 준 씨가 뭘 카톡을 보내길래 이거 누르면 다른 거 뭐 낚시 이런 거 나오는 건가? 그래서 이거 저한테 왜 보내시죠 했는데 그러니까요. 시온님 보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평판을 이뤘습니다. 기프티콘을 줬는데 의심부터 받는데 감사합니다. 잘 마셨어요. 네, 마지막에 PS로 네.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네, 나중에 아 나중에 네, 할까요? 팬팬 얘기하면서 맞아요.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분 그 질문은 팬팬이라는 캐릭터 자체에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네, 준비하셨습니다. 네. 시온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분은 닉네임이 서준이 아빠 오덕 서준이 아빠님께서 통영에 사시는 서준이 아빠님께서 보내시고 이분은 2000년 겨울에 이제 에바를 처음 기말고사를 끝나고 이분은 이제 통영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네. 한 학년에 네 반 정도 있었대요. 아주 사립이고 교풍도 좀 자유로운 편이어가지고 수업 없이 그냥 교무실에서 틀어주는 비디오나 보고 이렇게 지냈었고 네, 그 당시에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비는 텀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집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갖고 왔고 아, 람마 2분의 1 좀 뭐 사는 집이셨구나. 고인돌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원령공주, 붉은 돼지 그리고 이분은 엔드 오브 에바를 먼저 보셨어요. 아이고. 네. 저도 엔드 오브 에바를 먼저 봤어요. 아이고. 이분 엔드 오브 에바를 먼저 보셔가지고 먼저 막고 시작했네. 저런 스크린 막고 시작, 스크린 막고 토마레 토마레 토마레 보고 시작했어. 어쨌든 그래서 뭐 이분의 표현으로는 촌에서 자라서 촌에서 놀고 이렇게 했던 그냥 사람들한테 되게 극장판 에바가 그렇게 막 썩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대요. 반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되게 엔드오브에바가 또 난해하기도 해서 특히나 떠드는 소리도 크고 이랬대요. 학교에서 엔드오브에바를 틀 때.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떠드는 소리마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처음 에반게리온을 보면서 독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각인이 되셨고.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다 하면서 그죠? 나만 여기에 집중되고 약간 그런 그죠? 것인 것 같아요. 그랬고. 그래서 원래 메카닉도 되게 좋아하셨는데 자기가 변신도 합체도 안 하는 메카닉에 매료될 줄은 정말 모르셨다고.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엔드 오브 에바를 빌리고 앞뒤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계속 보셨대요. 그러고 이제 에바에 빠지셔가지고 TV판 몇 번 정주행 하시고 신극장판 나올 때마다 또 정주행 하시고 대단하시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혼자 살 때는 이제 주말에 할 거 없으면 극장판 틀어놓고 멍하니 계시고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뭐 아이도 낳고 하시면서 그런 시간이 조금씩 줄고 있긴 한데 이제 다카포 마지막 신극장판이 마지막에 다카포가 나오면은 이제 아이를 조금 이제 어디에 맡기고 혼자서 이제 다시 그 시절을 돌아가면서 다카포를 보러 가신다고. 네. 그래서 지금 퇴근길 버스에서 부랴부랴 좀 쓰셨다는데 그 당시에 덕통사고로 좀 공유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좀 보냈다고 하십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통영에 사는 오덕 서준이 아빠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통영가 사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에반게리온 볼 당시에는 지방에 살았었지만 참 서울과 지방의 어떤 그런 문화 그런 특히나 이제 TV에서 방영되지 않는 이런 엄청 크지 않나요? 네 그게?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엄청 격차가 크다 보니까 저는 아 예 네. 네, 굉장히 저분 서준이 아버지 네 서준이 아빠 네 서준이 네. 아빠께는 굉장히 우리가 경험한 거랑은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땡훈님 네. 너무 실명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땡훈님 아, 네. 네. 이분은 네 사연 보내시고 자기가 올렸던 거를 같이 보내주셨죠. 아, 네 이 링크는 봤어요. 네네. 저도 진짜 이거 일단 읽어드릴게요. 중2 시절부터 에반게리온을 참 좋아한 아재 사연. 지금 나이대가 다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 에반게리온을 접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캐파가 나오더라고 나이가. 맞아요. 에반게리온 관련된 사연을 모집 중이라고 하셔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일 친한 5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준 작품이래요. 엄청나게. 와. 에바 다큐 같은 거 하면 한 명씩 나올 것 같은 네. 분들이. 아, 심지어 주제가인 잔혹한 천사의 태제를 듣고 있는 친구의 이어폰을 빼서 들으면서 에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친구들과 친해지고 난 다음에 체육시간 창작체조도 작품 내 초호기 동작을 본다 만든 우와. 걸로 A플러스를 받으셨대요. 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성공한 덕후야. 네, 얼마 전에 에반게리온 신칸센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진짜 부러워요. 저도 네, 저 진짜 신칸센 부러워. 너무 보고 싶었는데 진짜 부러워요. 타러 가진 못해도 보고 싶긴 했는데 지금 사정이 좀 안 돼가지고 못 갔었어요. 네. 그래서 월간 영세업자 번창하시기 빕니다. 이게 노리신 건지 아니면 실수하신 건지 저희 아니 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영세하긴 뭐. 하죠. 네, 네. 그렇긴 하죠. 잘 어울리는. 네. 네. 그래서 뭐 신칸센도 그렇고 그 루리앱에 쓰신 글을 저희한테 네. 보내주셨는데 되게 정말 정성 들여 쓰신 에이, 거를 네, 네. 쭉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했어요. 보는데 그거 네. 보러 가시고 또 뭐를 타고 경험하려면 당첨이 돼야 또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성지순례를 하고 오신 그러니까요. 굿즈 같은 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분 글은 저희가 좀 소개할 수 있도록 네. 아, 따로 이제 그 네, 링크를 링크만이라도 괜찮으시면은 네,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할 바가 아니네요. 저희는 참 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안 혼모노 이러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니, 그렇게, 이들의 열정과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혼모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예요? 혼모노가 나쁜 의미인가? 나는 혼모노는 좀 비하적인 의미로 좀 쓰이긴 하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매니아, 오더, 네. 열렬히 빠져 있는 사람들.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서 어쨌든 이분 어쨌든 가가지고 뭐 히로시마에서 오사카로 돌아온 날 응모에서 뭐 상 받으셔가지고 직접 갔다 오시고 에바 뭐 굿즈도 사시고 이거 그 팬팬님 있는 그 팝콘통 맞아요 똑같이 아, 그래, 사셨더라고요. 저거 하나씩은 있어야죠. 불 들어오고 이번 팝콘을 담으셨는데 그리고 팝콘 담으셨어요 세상에. 네, 팝콘 담으셨어요. 어, 저거는 이거 뭐죠? 갑자기 생각했나 이름? 이거 뭐 이름 뭐죠? 파일럿이 타는 파일럿이 타는 그거 그 텀블러. 네. 오. 그게 텀블러예요? 예. 네. 이게 LC LCL? LCL 드링크래요. 그래서 오렌지 맛이나는 탄산수. 오렌지 한 타겠지 뭐.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놈들은 진짜 그 약간 오렌지 빛이 난다고. 오렌지 아니 근데 뭐 딴 거 할 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렌지. 그렇긴 해. 그래서 이제 굿즈샵 가서 여러 개 사오시고 하셨는데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리포터고 뭐고 그냥 에반게리온 4D 더 리얼 2.0을 보고 오셨다고. 그래 그래 그것도 줄 엄청 서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너무 부러워요 진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튼 감사합니다 최땡훈님. 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땡정님 서비스 서비스라고. 이땡정님의 사연. 안녕하세요. 나름 애청자입니다만 실은 최근에 잘 듣고 있지 못하다가 에반게리온 특집을 한다길래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20살에 에반게리온을 처음 접했는데 글쎄요 감흥이 별로 없더군요. 이게 대단한 건 잘 알겠는데 신지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현재와 동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살에 접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맞아요. 그렇죠. 최근에 세련된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다가 에반게리온을 접해서일까요? 로봇물을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 전투신도 진부하게 느껴졌습니다. 후반에 갈수록 신도 반복되고 정지 화면에서 대사만 치는 것 등 어른들의 사정도 느껴지고 여러모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보고 까라는 말처럼 이후에 접하는 애니와 영화들에서 어떠한 점이 에바의 영향을 받았는지 찾는 건 재밌더라고요. 저도 결국 바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엔 페미니즘이 부상함에 따라 최고 페미니즘 애니라고 불리는 소녀혁명 우테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 이거는 저도 접한 적이 없는 작품. 저도요. 세대가 좀 네. 아니 근데 같은 시기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요? 화제가 되지 않았나 봐요. 말씀드릴게요. 이거 타양이 끝나고 그 후 비하인드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에반게리온과 엄청난 관계가 있더라고요. 우선 우테나의 감독인 이쿠하라 쿠니히코는 안노 히데아키와 절친 사이고 안노가 이쿠하라에게 에반게리온을 같이 제작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고 우테나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레전드 작품이 두 개가 나왔군요. 그리고 각자의 작품에서 서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우테나엔 네무로 교수, 에바에선 카오루가 그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에바에서 카오루가 신지에게 유리같이 섬세하구나 너의 마음은 이라고 했던 대사는 실제로 이쿠하라가 안노에게 했던 말이라고 하더군요. 아, 세상에. 뭐라고요?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작품 내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네, 스포일러 알러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테나의 네무로 교수가 카오루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죽는 것 같습니다. 반성이 없는 존재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역시 안노인 걸까요? 이외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에반게리온 얘기를 할 때 주변인들이 안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 에반게리온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저희가 좀 아는 게 없어서 물론 소녀혁명 우테나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 극장판은 빼고요. 그럼 항상 번창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소녀혁명 우테나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소녀혁명 우테나. 네, 소녀혁명 네. 우테나. 네. 제 그림체가 약간 세인트 세이야 같은 느낌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러니까 딱 보고 저는 약간 최신 애니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세련됐어요, 작화가. 네, 그 당시 애니고 이게 무슨 고베 무슨 애니메이션 대상이 있는데 1회 수상이 에바 2회가 소녀혁명 우테나, 네. 3회가 카우보이 비밥. 이렇게 카우보이 1, 2, 비밥. 3회를 그러니까 비밥. 그 시대를 어쨌든 풍미했던 작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갖고 그 애니메이션 내용을 슬쩍 좀 대충 쭉쭉쭉 보니까 네. 에바를 거절할 만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에바는 아무래도 확실히 소년이 주인공이고 그쵸? 좀 소년 만화적인 네. 모먼트들이 네. 많잖아요. 뭐 네. 어쨌든 뭐 여성의 신체를 그렇게 좀 보여준다거나 남자애들이 되게 혹할 만한 그리고 애들이 캐릭터들이 좀 빠는 소리도 많이 하고 막 심지어 그쵸? 그 카메라맨을 찍는 애는 이제 막 몰래 카메라 막 찍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걸 또 심지어 사진 받고 팔고 막.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들은 상당히 대상화되어 있죠. 네, 지금 꽤 기준으로 있죠.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목부터 소녀혁명 우테나고 네. 되게 정말 여성이 그런 거 없이 딱 하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거절을 했나 싶기도 한데 스타일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바랑 비슷한 부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게 아마 그런 면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중 남고로 나왔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들 사이에서 조금 덜 화제가 된 작품이 아닌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네. 저 이거 스티커 찾아보다가 보니까 네. 이 원숭이 기억나요. 이 원숭이 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보라 색깔 우테나요? 아니요, 네, 우테나 안에 나오는 원숭이가 네네. 별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약간 펜펜 같은 느낌인데. 네네. 보셨어요 작품을? 이 원숭이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근데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원숭이만 생각나. 그러니까 확실히 에바가 더 좀 세고 인상적인 것들이 더 많고 좀 더 폭력적이라거나 어쨌든 여러모로 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단 그 당시에 저희를 자극할 만한 것들이 더 많잖아요. 일단 로봇물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네 요것도 되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극장판은 빼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네. 충공깽인가 봐요. 아니 갑자기 차로 변한대요 사람들이. 뭐 애니메이션에서요? 극장판 극장판에서? 네, 엉망진창이라고. 마이클 베이가 또. 세상 세상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네. 무리수 연출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 에바도 그런 게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고도 좀 괜찮은 작품이라고 저는 좀 들었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들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자그마한 선물 네. 네. 준비해서 네. 어떻게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메일을. 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메일 답장으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다른 분들의 이제 나에게 에반게리온 이런 걸 좀 들어봤으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중학생 때 에바를 접하셨나요? 저는 그래요. 저희가 이제 뭐 나이 차이가 한둘씩은 한두 살씩은 있긴 하지만 결국 약간 이제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나. 네. 저는 이제 그 당시 에바를 접할 때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거의 실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막 그때 막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를 어디서 이제 방영본 아마 방영은 다 끝나고 났을 때쯤일 텐데 현지에서는 네네. 그걸 이제 친구들끼리 막 어디선가 이제 구해서 항상 이제 그 당시에는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의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90년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항상 이제 반 애들마다 한 명씩 꼭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맞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공급자. 맞아 맞아. 보부상 있어 보부상. 맞아. 공급책이 항상 있어요. 네, 되게 그 그러니까, 네. 네, 누구 한 명은 만화를 굉장히 잘 그리고. 누구 한 명은 이제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이제 막 비디오 같은 거 어디서 구해오고 누구 하나는 이제 게임 쪽이라든가 네. 이렇게 뭔가 다 역할들이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친구들 통해서 접했던 것 같고 문익점 같은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신문물을 좀 챙겨와서 그렇죠. 그리고 한두 명 조금 걸리고 네, 빠져들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된 무언가를 갖고 올 수 현지에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는 집안의 경제 사정이 꽤 괜찮았던 것을 상징하죠. 맞아. 네, 지금은 이제 엔화도 많이 내려가고 그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마 1,400 막 1,500 막 이럴 때도 그치. 있었고. 그 나이 때 저희 그 90년대 막 그때니까. 네. 그리고 그때 또 IMF 이후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해외 여행이 그 나이 때 그렇게 썩 익숙한 건 아니었어요. 저 주위에는 아, 막 가족 여행을 해외로 가고 이런 경우를 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에반게리온이 잠깐만 몇 년도였지? 에반게리온 IMF 저 직전 아니었나요? IMF랑 근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저한테는 들어온 게 이제 그 이후니까. 저는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네. 그 일본 문호개방 하자마자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보부상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터졌어요, 애들이. 한꺼번에 터졌는데 그 학교 특성상 좀 그 집안이 좀 잘 사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거를 네. 가져와가지고. 한꺼번에 돌려보고 또 회수하고 한꺼번에 돌려보고 회수하고 이게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일본 에반게리온 특히 에반게리온 좀 공감할 애들이 되게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3 때? 중2 때? 뭐 그랬었던 것 같고 그때만 해도 참 복사된 VHS를 네 맞아요. 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CD로 봤어요. 어, 네, VCD? CD로 보죠? 아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CD. 그 당시에 제가 그 동네에 그 네. 게임 CD를 복사해서 파는 그런 불법 대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중 그게 그 사람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같이 했어요. 아. 그래갖고 뭐 이제 카레카노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하레와구, 뭐 아즈만가 대왕 이런 그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런 걸 CD로 구워서 빌려줬어요. 아. 네, 그래서 전 그렇게 처음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한 게 이제 막 작품이 좋다 이게 아니라 야 되게 잔인하고 야한 게 있다 이래가지고 무사주베이 지금 기억했을 때 무사주베이랑 그리고 저도 엔드오베바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애들끼리 모여서 이제 틀어서 보는데 그 장면 있잖아요. 이제 그 아스카 완전 그 2호기 2호기가 그 에바 양산기들한테 박살나서 막 창자 막 이렇게 뜯어지고 막 비둘기들처럼 예, 예. 뜯기는 에바, 거 예, 에바 양산기들 그게 저는 아직도 너무 충격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좀 충격적이네요. 예, 아직 그러니까요. 다시 봐도 예, 저도 이번에 보는데도 그 기분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2호기가 네. 막 걔네 막 허리 뜯어버려서 피 투성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 막 눈 튀어나가고 막 예. 그렇게 처음 봐서 그 이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저도 한창 이렇게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래서 저도 9판을 이렇게 좀 접해서 봤거든요. TV판을. 저도 엔드 오브 에바부터 먼저 봤는데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약간 고어랑 스너프 필름을 좀 팠던 것 같아. 저도 그 시기가 그때부터. 그런 시기였어요. 그 막 기니어피그 뭐 기니어피그 시리즈 예, 기니어피그라거나 이치 더 킬러라거나 맞아. 오디션 미케다까지 그런 게 좀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걸 파보다가 근데 에반게리온 확실히 그 나이대가 보기에는 좀 잔인한 편이긴 하죠. 맞아요. 아무리 로봇이라 그래도 거의 사람 뜯기는 수준으로 뜯기는데 신체를 완전히 거의 그냥 네. 로봇이라고만 그렇게 했지 사실상 그 양한 것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나이 때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는 확실히 좀 뭐 극장 엔드 오브 에반은 극장판이긴 하지만 TV판을 네. 봐도 아까 그 당시에는 꽤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게 우리 무슨 선가드 이런 거 보는 시간에 TV에서 한단 말이야? 약간 맞아 TV판이잖아 피광통키 막 이런 거 볼 시간에 맞아 다간 이런 거 봤는데 맞아 진짜 그런 게 확실히 좀 문화 충격적인 면이 있긴 있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TV판을 쭉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저희가 진짜 딱 되게 뭐죠? 되게 말랑말랑하던 시절이잖아요. 되게 사춘기고 되게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은 시절이었는데 그때 일본 문화가 저희 되게 많이 쏟아졌잖아요. 뭐 물밑으로든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든 게임도 많이 들어오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음악 같은 저도 이제 엑스제펜이라든가 예, 글레이 맞아요. 뭐 라르켄시 이렇게 쭉 갔었는데 그 정점이 에바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주제의식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에반게리온을 시점으로 뭐 공각기동대라느니 뭐 비밥은 좀 그 이후의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네네. 어쨌든 에바가 좀 시발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여러모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이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가장 화제작인 로봇 만화 그러니까 특히나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한테는 로봇 만화라는 점 때문에 일단은 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아. 근데 처음엔 또 그런 거 같잖아. 맞아. 로봇 나.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 중간에 이제 발을 빼는 뭔가 이상하다고 발을 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발을 못 뺀 사람들은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그 일종의 입덕 루트가 되는 헤어나지 못하죠. 어느 순간 되면은 약간 이상해지는 순간이 나오잖아요. 맞아. 더 이상 미사토 테마가 연주되지 않는 그 중반부 이후에 그때 발을 못 빼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시기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일본 문화 개방과 인터넷 어떤 그런 것과 시기가 여러 가지로 잘 맞물려서 맞아요, 겹쳤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진짜 말했던 뭐 카레카노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이라거나 네네. 이제 이런 것들 카우보이 비밥이라거나 이런 작품들을 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기 시작을 했죠 뭔가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사실 애니메이션 이렇게 보더라도 그 카레카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처음엔 되게 청춘물인 것 같이 시작을 해서 그것도 뒷부분에 되게 심오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제 그 회사의 작품이죠. 가인학생 네. 작품이죠. 자아 막 이런 부분은 관계 근데 한창 그런 거를 또 고민하던 시절이고 뭐 네. 교과서 잘 맞아 떨어진 네. 교과서에서도 배우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와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그런 주제들을 처음에 약간 그 로봇물로 혼을 빼놓고 네. 그렇게 빠져들게 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나한테 싸대기를 막 때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위 이제 중2병이라는 말이 나올 생겼을 정도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비관적이 아니라 약간 좀 냉소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긴 하지만 비하하고 사실 놀림감이 됐죠. 그런 내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 그 당시에는 제가 실제로 중2였기 때문에 그때 그게 진짜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진짜지. 그 미사토가 하는 그 대사 정말 울 뻔했단 말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 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이렇게 막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뭔가 좀 의미 있게 와닿는 시기였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 세대한테 특별히 더 뭔가 영향력이 있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그래서 이런 신극장판 떡밥에 계속 낚이면서 퍼덕퍼덕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그때 에반게리온을 접했던 세대들 아니에요. 욕하면서 보는. 근데 확실히 이거를 20살 이후에 보면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화이 신지 얘기했을 때는 비슷하잖아요. 그때를 맞아요.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20살 이후에 제가 이걸 봤으면은 저도 그 이땡정님 같은 반응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피크닉을 보고서는 이게 뭔 개소리야. 아 근데 지금 그거 보면 나도 진짜 한 특히나 30살 이후에 에반게리온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애초에 초반부를 못 견딜걸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 처음 접한다 그러면은 그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감성이 남아있는 어떤 채로 이제 그렇죠. 보면은 뭐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예전에 본 그게 기억이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다시 봐도 어느 정도 그때의 기억이 살아나는데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건 신지가 2015년 6월 22일 날 처음 초호기를 탔거든요. 근데 네. 예전에 중학교 때 이 애니메이션 볼 때는 그 2015년이라는 숫자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쵸. 너무 가늠이 안 됐는데 그 트위터로 2015년 6월 22일날 네. 초호기에 탑승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저랑 저도 물론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 사진 찍어놓고 사도가 이제 나올 것이다. 기억나요. 네. 사도 내수.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2015년 6월 22일이었어. 이게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분을 알기 전이네요. 네. 맞아요. 그 약간 공유하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네. 저도 예를 들면은 어디 모임을 갔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에바를 좋아한대. 그래갖고 갑자기 에바 얘기를 팍 해. 그럼 갑자기 되게 절친이 된 기분이 든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에바를 보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분명히 그 시기에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나랑 어느 정도 공명, 싱크로를 할 것 같은 싱크로가 맞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는 그런 대체 없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맞아. 단순히 작품이라기보다는 정말 막 아까도 망가뜨렸다라고 하지만 어떤 부분 정말 이 보기 전으로 돌아갈 순 없으니까 보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아 그 저 가리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중학생은 아니었고 고등학생들한테 네. 가끔 에반게리온 얘기를 가끔씩 해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궁금해가지고 한 두 학생 정도는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보여줬더니 반응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자기는 메카닉 그런 건 줄 알고 봤는데 이건 선생님 이거 중2병 영어잖아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 어딜 감히. 근데 좀 쿨하지 못한 애니잖아요. 그쵸, 사실은 에이. 작품이 쿨한 작품은 맞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감성이라는 게 확실히 그때는 세기 말이었고 맞아요. 그걸 똑같은 메시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전달하는 어떤 연출이나 방식이 네.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확실히 시대정신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맞아요. 세기말이라는 게 진짜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99년 고 넘어가기 이전에 네. 그런 세기말이라는 한국 영화도 있었고 맞아. 저 그 영화 좀 그 당시에는 재밌게 봤어요. 저도 그 당시에 재밌게 봤어요. 고 신해철 씨가 사운드 트랙 작업하셨죠. 아, 네. 지금은 다시 보고 싶어서 생각 그다 없는데 저도 전혀 없어요. 팬을 꺾고 이민을 가신 송능한 감독님 아. 이 뭐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그 영화가 절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해서 팬을 꺾고 이민해 가셨다고 어쨌든 그 시기만 나올 수 있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죠. 뭐 사실 뭐 그때 이제 가상 현실이나 이런 그 가상 현실과 인터넷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현실인가 막 이런 공각 기동대도 그렇고 뭐 매트릭스부터 뭐 이제 뭐 영화에는 이제 13층 다크시티 막 그런 비슷한 주제를 가진 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매트릭스 이런 거 진짜 그때 엄청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새로운 얘기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SNS라는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채팅방으로 채팅을 하고 누가 방송을 하고 였고 PC통신 네 무슨 방을 만들어서 막 그 방에 같은 뭐 나이든 아니면 말하고 싶은 주제든 그걸 누가 방을 만들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관련 얘기를 하던 시절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거 가지고 하는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라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컴퓨터가 없으면 접속할 수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 달라가지고 정말 그치. 지금 에바 같은 게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은 완전 낡았다고 엄청 욕을 먹을 거예요 사실은. 맞아. 네, 어쨌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게 제일 에바에서 네.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으세요? 뭐 좀 어떤 거에 좀 꽂혔어? 저는 미사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에바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하트와 댓글도 함께.